잊어버렸니?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? 가슴은 널 향해 발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 잊어버렸니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